어딜 가고 싶니? 나도 가고 싶어. 내 감정에 솔직한 나 매력 없니? 어떤 색이 좋아? 보여주지 말래 밀고 땡기 길을 제대로 할 때 질리지 않고 오래 가는 것 그것이 love 사랑이라고 사람들은 말해 문자 메시지는 하루에 몇 번 전화 통화는 너무 길지 않게 이렇쿵 저렇쿵 내 생각은 반대 이제 내가 성시키는 대로 말해 oh happy 한 날에 왜 서로를 감추니 적당히 튕기며 줄다리기 하는 애 같다는 사람 사랑의 공식들은 이별의 함정 너의 감성에 네 몸을 맡겨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입술로 약속하지 않아도 가슴으로 믿는 벽에 걸어두지 않고 매일 보고 쓰다듬고 있는 세상 같지 않은 아름다운 원한 같은 사랑 오는 무슨 날에 오 해피한 날에 왜 서로를 감추니 적당히 튕기며 줄다리기 하는 애 같다는 사랑 사랑해 오는 불신발